내 앞에 놓인 길을 걸으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네. 때론 길을 잃고 헤맬 때, 나 혼자라고 느낄 때, 내 안에 들리는 그 음성. 날 빚어 만드신 주님, 나의 이름 부르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있으리라.